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.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아, 가슴을 헤이며 밀려오는 그리움 그리움 우리는 불길에 홀로 빈 이름 산뜻한